알제리 민주이민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표단 단장인 신홍철 부상이 25일과 26일 알제리 보건성, 공업 및 광업성, 청년 및 체육성, 에느리기성, 옛 투사성 정서기들을 각각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측에서 대표단 성원들이 상대 측에서 해당 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면담들에서 신홍철 부상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알제리와의 관계 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와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인민 존중에 숭고한 뜻과 과학기술 중시, 청년 중시, 체육 중시 사상으로 조선이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고 알제리와의 경제 협조를 여러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정서기들은 알제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 시기부터 시작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각하와 부테플리카 대통령 각하의 관심 속에 더욱 확대 발전돼가고 있는 데 대해서 말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정치관계에 맞게 호상 내왕과 경험 교환을 통해서 쌍무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향을 표시했습니다.